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를 몰라도 나는 상관없어요. 그대 음성이 그대 숨결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바람 부는 저녁 거리에 어두운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면 나의 한숨도 나의 눈물도 해를 따라 사라질까요. 그대 혹시 이런 누군가 하나요. 나도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한 미련 이 순간 그대에게 다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